2020년 4월 1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들은 척보기에도 치유가 필요해 보였고 어머니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들이 치유되기를 소원했죠.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찾아다니며 치유의 기도를 부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봤죠. 만약 하루아침에 저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겠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하는 거죠. 과학을 뛰어넘는 치유나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성경에는 그랬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1만 개가 넘는 찬송시를 지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아무 잘못 없이 시각장애인이 됐고 한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죠. 크로스비는 38세의 나이로 시각장애인 교사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95년 인생 여정을 불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돌팔이 이사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죠. 믿는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 수준으로 보기에는 참 힘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픔이 있다는 것, 상처가 있다는 것, 고통이 있다는 것, 약하다는 것, 그 어떤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치유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이 시대의 치유의 시간,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